기적이 내게 찾아온 것처럼 그대가 내게로 오고 날 감싸는 그대의 모든 게 그립고 그리운 밤이 찾아 계절꽃 향기처럼 내 작은 꿈속에 Need you, miss you, love you 다시 조금씩 이렇게 정해진 것처럼 또 한 번 사랑이 오고 날 비추는 그대의 눈빛에 잊었던 따스한 마음이 찾아오면 조금 새벽이 슬피처럼 내 마른 가슴에 Need you, miss you, love you 다시 조금씩 너의